해서 그레이 흘려오는 피아노 소리 웬일일까 웬일일까 오늘은 고요한 채 발자국 소리만 높아지네 타하고 어둠이 접어드는 골목길에서 의뢰인 마주치던 그 아가씨가 웬일일까 웬일일까 오늘은 간데 없어 발걸음 소리만 느려지네